이 시간에는 도리미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도리는 우린 사랑한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복받은 인민의 노래. 错。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샘물 토예수. 지금 털어앉니 새고 먹으니 바라보니 그 솜씨가 서투르지 부끄러워도 말했지요 제가 빨아들일까요 제가 빨아들일까요 제가 빨아들일까요 샘물에 더의 물을 길러 나갔더니 나 지금 동무들이 나를 둘러싸겠지요 아름다운 철의 동무 너의 하나 불러주노 부끄러워도 불렀지요 너를 강변 폭놀이를 너를 강변 폭놀이를 너를 강변 폭놀이를 노래 백성의 기상 떠올 치며 앞으로 Thank you.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어오실 도리는 손군 흉령 총진군과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